우리나라의 박봉준 내각 총리는 꼬뚜디바르공화국 수상겸 정부수반으로 임명된 아마두 곤 꼴리발리에게 17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.